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을 맞으며 직맹 일꾼들과 직맹원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 전족지 답사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답사 행군대 출발 모임이 4일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해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과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 행군 대원들은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을 돌아보았습니다.